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위원회가 6일 벨라루시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에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청렴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의 논리 속에 선전하며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